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금강산 타령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총진포 뱃노래. 잡았잖아. 동굴에 당신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바다의 노래. 우리 둘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솔룡아리 사과바다. 고산이라 솔룡아리 출렁이 과수바다 아름다운 백리과원 눈뿌리도 아득해 이상으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